지하에서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 단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침묵의 미소로 살아요. 행복의 기쁨 뒤에 슬픔이 온다면 슬픔의 고통 뒤에 무엇이 오려는 그리고 이